지질 않네요. 아싸 미쳐 미쳐.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가볼래 가볼래.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 같았어. 잘했네. 그렇게 상냥하게 나를 감싸며 좋지 좋지. 누가 뭘다 하고 나를 찾더니 뭐가 나빠 내가? 처음 하고